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관한 아메리카 지역 인터넷 토론회 참가자들이 최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이번 토론회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영도자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전하며 선대 수령들의 사상과 위협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가 가해 비범한 영도력을 다시금 높이 찬양하는 계기로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간 조선이 거둔 모든 성과들은 조선을 가장 존엄 높은 나라로 조선인민을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김정은 각하의 선군정치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나온 응당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편지는 김정은 각하의 현관용도 밑에 조선이 앞으로도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우월한 사상과 제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대변하는 강국으로 위엉떨치며 김일성 주석 국과 김정일 영도자의 염원대로 반드시 통일 강국으로 일도 서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올해 8월 백두산 지구와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5차 백두산 윈칭성 국제축전이 성대히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